하늘 세고서 눈을 감는다. 둘을 세고서 기다려본다. 셋을 세고서 난 눈을 떠본다. 넷을 세고서 내게 묻는다. 다섯을 세고 다시 물어도 더듬거리듯 그 사람이냐고. 안녕 안녕 잘 있니? 그 사람 모르게 그 사람 마음에 아직 중얼거린다. 사랑한다고 여섯을 세고 나를 참는다. 일곱을 세고 나를 말린다. 하지 못한 말 사랑한다고. 중얼거린다 사랑한다고.